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잠시 한국에 갔다 왔는데 많이 아파서 갔다 온 걸로 혹시 소문이 났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원래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놨었는데요. 그 주간에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아픈 상태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서 병원 간 것처럼 된 건데 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원래부터 종합검진 받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행기표까지 사놓고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맞나 모르겠네. 제가 예, 그래서 덕분에 되게 아파서 간 것처럼 예, 소문이 잘 났습니다. 그래서 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는 아직 안 나는데 뭐 예전에 있던 거 뭐 전과 동일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글쎄요, 한국 들어와서 이제 뭐 일 때문에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있었는데, 한국 분들이 전부 다 택시를 제가 세 번을 탔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전부 다 아 못 살겠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여기서 오래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래저래 참 어렵다라는 말들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원래 그죠? 원래 안 하는데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일독서를 들으면 아마 오늘 어제 오늘 이거 갖고서는 할 말 많으신 분들 되게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몇 가지 큰 이슈들 중에서 이제 뭐 사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리고 이제 우리 고 백남기 임만노의 형제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그리고 뭐 이래 권력형 비리 막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아마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일독서가 되게 써먹기 진짜 좋은 예, 그런 재료입니다. 사실. 근데 일독서 뭐 읽은지 잘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지난주 주일 미사를 동네 성당 가서 조용히 봤는데요. 저도 일독서랑 이독서가 잘 기억이 안 들리더라고요. 하여튼간 예. 일독서 하박국 예언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언제까지 하느님한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언제까지 폭력이라고 외쳐야 되냐고, 딱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오늘 복음과 독서는 하고 싶은 말들 많은, 운동 좀 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신부님들 아마 되게 써먹을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여튼 근데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백남기 임만우엘 형제입니다. 그 세례명 임만우엘인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데모를 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이후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데모를 하는 현장에, 그 올해 72세가 되셨다고 하니까 만 70세겠죠? 70세가 되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0이셨던 분이 그 현장까지 가서 왜 그 살수차 밑에서 왜 그 줄을 당기는 행위까지 가셨을까? 이유는 쌀값 때문이었어요. 쌀값, 그죠? 쌀값. 물론 더 근본적인 이유나 뭐 다른 것들을 따지자면 뭐 정부 비판적인 뭐 운동도 하고 늘 그래왔다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 그 사건이 벌어졌던 이유는 쌀값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21만원 금액도 기억나요. 21만원 현실화 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17만원이었던 쌀값이 오히려 15만원으로 떨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쌀값 현실화 해준다는 거 어떻게 됐냐 얘기하러 올라갔다가 그게 데모로 돼서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무슨 하나의 상징처럼 민주화 운동의 상징처럼 이렇게 가는데 저는 물론 그런 것들은 그런 이슈들은 찬반이 항상 분명하기 때문에 괜히 잘못 얘기를 꺼냈다가는 이제 서로 쌈나요, 그렇죠? 쌈나서 물론 제가 여기서 허웅 신부라는 개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얘기할 건 있지만 그래서 그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굉장히 커졌고 오늘 특히 복음 말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서에서는 굉장히 정말 표현이 좀 그런데요. 써먹을 만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독서에서. 근데 이 문제가 왜 이토록 이렇게 제가 유난히 이 독서, 일독서의 구절이 와 닿았느냐. 이 사건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고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뭐 아니면은 이게 왜 불이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뭐가 불의입니다. 저 한 시간, 두 시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보다는 복음 안에서 이 얘기가 구체적인 하나의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크게 와 닿는 거고 지금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구절들이 와 닿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러한 정치적인 이슈 아니면은 사회적인 이슈 어떠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힘드네 아프네 하는 얘기들에 나도 한 부분이 섞여있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아니면 가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형제는 이제 그거를 처음에 그럼 약속한 대로 올려달라고 얘기하러 올라간 거고 얘기를 이제 안 듣겠다,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일종의 기도, 만약에 나한테 있는 문제들을 이 우리 농민들이 이 당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시국 기도회가 아니라 쌀값 인상 기도회, 뭐 쉽게 말하면 예? 그런 걸 하면서 하느님 쌀값 좀 올려주십시오. 왜 현실화한다면서 왜 쌀값을 안 올려줍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쌀값이 17만원인데 21만원을 올려주십시오. 올려준다고 해놓고 15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올려주십시오. 하느님한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해요. 그죠?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는 그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겠지만 들어줄 대상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대상한테 얘기를 하러 갑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누구한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가족들은 아마 또 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일어났느냐라고 정부나 이런 정부 행정부에 어떻게 이렇게 항의를 하겠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항의입니다. 그죠? 항의이고 불만을 표출하고 아니면 고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항의입니다. 화를 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그러면 신자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오늘 하박국 예언자 얘기를 들어보면 하박국 예언자도 엄청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폭력이다라고 소리쳐야 됩니까?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하박국 예언자도 지금 우리들의 외침과 크게 상관없이 하느님한테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쌀값을 21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그 외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그죠? 기도를 하실 거예요. 아무도 안 하시나? 기도하시죠? 기도를 하는 거는 대부분이 크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없는 게 있는데 그걸 채워주십시오. 이게 운이든 행운이든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든 어떤 그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든 나한테 부족한 게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나를 넘게 해주십시오. 거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가요. 예, 뭐 가정적인 문제든 뭐든 상관없이 어떤 그 디테일한 내용은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실 크게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기게 해주십시오. 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한테 부족한 게 있을 때 채워주십시오. 이 두 가지거든요. 거의 그 큰 목록으로 묶으면. 그러면 오늘 하박국 예언자나 혹은 복음에서도 그랬어요. 복음의 첫 구절이 뭐예요? 뭐예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그 말씀을 곁에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도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하느님한테 또 뭐라고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은 들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님 얘기는 뭐 그분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그 뭐 이슈로 그 얘기를 꺼낸 거는 그게 구체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쌀값은 정부의 문제니까 정부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영혼 위해서 혹은 이것이 잘못되어져 갖고 사람들이 약해지고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한테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할 것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게 구체적으로 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도 이 사건들 자체가 구체적이 된다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한테 무엇을 청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 보면 저희가 좀 어렵죠 오늘. 네. 복음 말씀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긴 했어요. 종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고 있는 사람들을 종 취급하고 있어서 조금 듣기가 어려웠는데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하느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벽한 사랑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느님께 청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따라야 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하느님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대로 따라감으로써 그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께 되돌아가게 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 때, 부족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하느님한테 너무 이렇게 퉁 쳐서 뭉뚱그려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구체적인 사건들이 내 안에 벌어졌을 때 임마누엘 형제의 이 죽음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삶 안에서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되었을 때 그때 하느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들어줬을 때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들어주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장황한 이 얘기들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하느님께서 오늘 독서에서도 그렇고 복음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근데 제가 거기서 덧붙여드리는 건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느님께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서 있는 문제들을 하느님께 구체적으로 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 안에서 때로는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리가 혼돈스럽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고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살값 21만원 안 올려준다고 하나님한테 화낼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들과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내가 그 약해져 가고 있고, 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점점 힘들어질 때, 그것을 채워주십사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가 기도가, 누구를, 기도와, 그 다음에 불평불만과, 불의에 대항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대상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느님한테 얘기할 21만원으로 쌀값 올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21만원으로 올려주는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기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러냐고, 누가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나와 구체적으로 관련이 된다는데. 근데 그것을 얘기하기에 내 용기가 너무 부족하고 내 지혜가 부족한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청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올바른 길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명하신 그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요청이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언제까지 하나님 당신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당신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그리고 이 독서에서도 잘 주어진 것을 잘 지키라고 하셨고, 독서에서도 해야 될 것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청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조금 두서없이 나오긴 했는데요. 우리 신자분들이 일상생활하고 기도생활, 신앙생활 이것들을 좀 너무 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나한테 필요한 것을 청할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장황해졌어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이 이 모든 사건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느님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선물해 주신 선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려고 할 때 그것들을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삶 안에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주기를 청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